난 몰랐겠지만 Love is fiction 이미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는 girl 그대 You're my destiny 첫번 순간부터 시작된 story 넌 신데렐라 네 하나뿐인 왕자는 나잖아 내 곁에 있을게 같이 웃어줄게 넌 그냥 있으면 돼 난 진심이